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며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가 10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되었습니다. 집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절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허리띠를 조이며 위대한 당의 병진 노선을 결사로 받들고 무진막강한 국력을 억척같이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거둬치우지 않고 경고망동한다면 천하무적의 조선혁명 무력은 아오성칠놈, 비명지를 놈도 없게 가장 초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야 말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업, 주체의 선군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